안녕하세요. 혹시 혼자 오셨다면 옆에 앉아서 같이 한잔해도 될까요? 대신 제가 오늘 술은 제가 사도록 할게요. 지금 드시고 계시는 게 뭐예요? 마티니? 저는 제가 좋아하는 칵테일이 따로 있긴 한데, 시키기가 좀, 뭐예요? 이름이, 좀, 그래서. 제가 좋아하는 칵테일은, 섹스온더 비치라고,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칵테일이에요. 그게 정말 다이더라고요. 제가 조금 술을 안 좋아해서 그런지 단맛 나는 게 혹시 이름이 어떻게 돼요? 오, 이름 되게 예쁘시네요. 그럼 이 근처에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? 저희 집하고 되게 멀지 않네요. 혹시 혼자 사는 건 아니죠? 아, 혼자 살아요? 왠지 혼자 살것 같아서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진짜로 혼자 살 줄은 몰랐네요. 그래도 오늘 마지막 일요일인데 이렇게 이쁜 여성하고 같이 한잔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영광인데요. 내일 월요일이 뭔가 되게 행복한 월요일이 될것 같아요. 그런 기념으로 우리 건배할까요? 짠. 역시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되게 다네요. 지금 마시고 계신 거는 맛이 어때요? 제가 칵테일은 많이 안 먹어봐서 그것도 달아요? 나중에 오면 마티니도 같이 한잔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. 혹시 죄송하지만 너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번호 좀알수 있을까요? 그냥 처음 봤는데 너무 제 이상형이세요. 마주 보고 있는데 자꾸 웃게만 되는데요. 제 이상형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. 그리고 같이 있으면 뭔가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요. 술은 언제부터 드신 거예요? 드신 지좀 됐어요? 저도 사실 회사 회식 때문에 술 마시다가 혼자 몰래 빠져나왔거든요. 근데 오늘 빠져나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서 같이 술 한잔 할수 있다는 게. 혹시 다음에도 또볼수 있을까요? 다음에도 또 보고 싶은데. 벌써 가는 건 아니고. 다음에도 계속 만나보고 싶어서요. 제가 좋은 곳 알고 있는데, 거기서 같이 한잔더 하실래요? 어디냐고요? 여기서 그렇게 멀진 않아요. 그렇게 멀진 않는데, 거기가 되게 조용하고, 그렇게 사람도 많지 않아서 이야기하는데 방해가 안 되거든요. 그냥 같이 좋은 술을 한잔하면서 좋은 목소리 더 많이 듣고 싶어서 저도 모르게 욕심이 생기네요.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한 잔만 더 하고 이동할까요? 오늘 무슨 일이 있길래 여기까지 와서 한잔 하고 계셨던 거예요? 뭔가 멀리서 지켜봤는데 표정이 되게 안 좋아 보이셔서요. 그냥 회사나 이런 게 너무 힘들어서. 내가 가서 위로해 주고 싶다. 뭔가 힘든 거 있으면 이제부터 나 불러줄 수 있어요? 내가 항상 힘나게 위로해 줄게요. 그리고 항상 같이 있고 싶네요. 그러면 제 마음 다 전한 것 같은데. 어느 정도 눈치는 채셨어요? 뭔가 이 영화를 봤을 때이 대사 꼭 해보고 싶었는데. 이거 마시면 이제 나랑 사귀는 거다. 안 마시면? 안 마시면 우리 이제 영영 보는 일 없는 거지. 마셨으니까 이제 나랑 사귀는 거다. 알겠지? 그리고 오늘은 집에 가기 싫다. 뭔가 오늘 하루가 안 갔으면 좋겠어. 오늘 나랑 같이 있어줄 수 있어? 오늘 그냥 너 위로해주고 싶어. 그래서 오늘 집 들어가기 싫다. 사실 나는 오늘 집안일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서 나왔거든. 뭐 회사 회식 때문에 나온 것도 있긴 한데, 원래는 그거를 참석을 안 해도 되긴 한데, 그냥 집안일 때문에 좀 머리 아파서 그냥 나왔는데, 회사에서 회식해도 뭔가 위로가 안 됐어. 근데 오늘 널 보면서 바로 기분이 풀리더라고. 근데 이제는 내가 널 위로해주고 싶어. 그리고 이제는 우리 커플이잖아. 너랑 항상 행복하게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행복한 대화 나누고 싶어. 이제 항상 나와 그렇게 해줄 거지. 너 힘들면 내가 맥주 사가지고 너네 집 앞에서 기다리면서 너 생각하고 있으면 되지. 그러면 밖에 너무 더우니까 너네 집 가자고? 가도 돼? 나야 괜찮긴 한데 불편하지 않겠어? 처음 만났는데 또 들어오게 해주고 너무 고마운데? 그러면 오늘만 신세 좀 질게. 너네 집 되게 깨끗하다. 원래 보통 남자 방보다 여자 방이 더 더럽다고 하던데. 그래서 가서 내가 청소해 주려고 그랬는데. 되게 좋은 향 나고 되게 깨끗하다. 뭔가 자주자주 와보고 싶은 그런 집. 아니면 여기서 살고 싶은 그런 집인 것 같은데. 이거는 무슨 향이야? 무슨 향이길래 이렇게 좋아? 집 향이 되게 좋다. 내가 엄청 좋아하는 향하고 똑같은 것 같아. 그래서 내가 너한테 끌렸나? 아까 너 주위에 갔을 때도 이런 향이 났었거든. 그래서 그런지. 너가 내 여자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. 내 갑작스런 고백 받아줘서 고마워. 뭔가 처음 집어오는 건데 빈손으로 온 건가? 맥주라도 사올까? 취할 것 같아? 씻어야 되지 않아? 피곤하다고? 그래도 얼른 씻고 와. 피곤해도 씻고 자야지. 내가 800 해줄게. 그리고 꽉 껴안고 같이 자자. 나도 술 먹었더니 너무 졸린 것 같아. 그럼 얼른 씻고 와. 피곤해서 그런지 엄청 빨리 씻고 왔네. 근데 너 얼굴 되게 빨갛다. 그래서 그런지 더 귀여워 보이는데? 일로 와, 내가 800 해줄게. 내 옆에 누워있는데 왜 이렇게 빤히 쳐다봐? 부끄럽게. 갑자기 그러니까 부끄럽잖아. 그래도 뽀뽀해주니까 기분 좋은데? 자꾸 몸 더듬으면 진짜 큰일 난다. 하지 마. 안 돼, 진짜 하지 마. 나 지금 엄청 참고 있단 말이야. 너가 자꾸 이렇게 건드리면 진짜 폭발한다. 자꾸 건드리는 거 보니까 하라 그런 거지? 그럼 나도 진짜 가만 안 둬. 네가 먼저 시작한 거다. 진짜 내가 술을 많이 마셨나 보다. 정신 못 차리겠다. 갑자기 너가 이러니까 졸린 것도 잠이 확 깬다. 운동하니까 되게 좋다. 정말 좋은 운동하고 있는 것 같아. 맞지? 처음 너 봤을 때부터 사랑에 빠졌다. 나 원래 금사빠 아닌데 너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다. 사랑하고 싶다. 그리고